아 심심해. 할 거 없나? 놀았으면 좋겠다. 그러게. 그죠.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.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까 이번에? 와. 야, 너 내가... 선물 못 받겠다. 왜? 너 어제 울었잖아. 울면 안 돼. 야, 그런 거 말하면 어떡해. 울지 마. Yeah. Oh. Come on. Check it out. Come on! 손잡고 함께 baby.